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침략적인 반공화국 합동사연습공화 군사적 위협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되었던 일촉즉발의 거미한 정세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올해 미국은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사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로 벌려놓으면서 여기에 32만의 침략무력과 각종 핵전략 자산들을 총 투입하였으며 방어적이라는 기만적인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지온 미국은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특수작전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수뇌부 제공화 주요 전략적 대상 파괴를 목표로 하는 기습 공격 훈련을 실동으로 감행하는 흉황부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또한 저들이 주권국가에 대하여 감행한 군사적 공격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로 된다고 광고하였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방대한 침략 무력을 들이밀고 칼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까지 항로를 바꾸어 조선반도 수역으로 긴급 출동시키는 등 그 무슨 군사적 선택에 대해 떠들면서 실제로 우리를 치료하였다. 조미 사이의 대결이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지속되어 왔지만 미국의 대조선 침략 광기가 이처럼 극도에 이르고 그러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이번처럼 핵전쟁 발발의 접경에 치달아 올랐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미국의 횡포무도한 군사적 모험책동에 우리는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측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강경 대처하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보복의지와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전쟁 도발 흉기를 짓부셔버렸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비의 담력과 탁월한 지략 강철의 의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진두지휘하시어 이번 위기도 승리적으로 당하게 하심으로써 저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조선반도의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며 우리가 병진의 기치를 높이들고 강력한 자비적 해국제력을 굳건히 다지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선견지명하였는가를 다시금 실증하여주고 있다. 만일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과 조정 세력들의 도발에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으로 대답할 준비를 갖추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이번에 다른 나라들에서 저지른 강도적인 침략 행위를 조선에서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강권과 전형을 막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진정한 국제적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면서 핵억제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의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전쟁의 검은 구름이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번 반미 대결전을 통하여 그 누구의 지원도 동정도 없는 역사의 돌풍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자면 오직 자체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미국이 새로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유라는 대조선 정책에 매어 달리면서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압박소 등의 열을 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해국지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이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을 강유력한 자위적 해국제력으로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미국의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이 거래되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핵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5월 1일 평양.